중원남도 수산관리국 가마포 수산사업소 2선단 1728호 선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는 모임이 7일에 진행됐습니다. 박태성 중원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사업소 일꾼들, 종업원들, 유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가마포 수산사업소 2선단 전 1728호 선장 홍성관에게 수여하는 조선민주주민공화국 노력용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전 부선장 강철남을 비롯한 6명에게 수여하는 국기훈장 제2급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가마포 수산사업소 2선단 1728호 선원들은 해마다 수산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71조 원 투기간 사나운 풍랑으로 배가 침몰되는 위급한 정황 속에서 투철한 수령결사 옹의 정신을 높이 발휘했습니다.